북녘당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조선인민군 내무군 군인 동무들,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소에 보호하는 동무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남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 형제 여러분들도 평안하신지요. 대한민국 국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저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배운 것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주저하지 말라. 틀에 얽매이지 않는 발상과 의욕만 있다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자격이 충분하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라. 자기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수칙이 필요한데요. 첫째, 가고자 하는 방향부터 먼저 정하고, 또 둘째로는 배낭을 잘 준비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길이 안 보이면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늘 안전한 길은 없다, 이것인데요. 앞이 보이지 않거든 당황치 말고 잠시 앉아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길을 밝혀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등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극동방송을 통하여 전해지는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마음의 기준을 온전히 잡고 출발하는 첫 주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월 5일 그 바람으로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나는 유향들이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캐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신앙 초대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녘에서 살다가 중국을 거쳐서 그리고 제3국을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오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탈북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도 북녘땅에서 곡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할 신앙 초대석의 주인공이죠. 새로운 분을 모시겠습니다. 한옥종 집사님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정말 신앙 초대석을 통해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참 내가 내 입술로 예, 고백을 하면서 네, 또 내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또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쭉 되뇌게 보게 되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입술을 증거하면서 내가 간증하면서 우리 내가 받았던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만났던 주님, 오늘 청취자분들 함께 만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옥종 집사님은 저와 또 개인적으로 오랜 인연이 있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 그 콘서트 무대들에서 늘 함께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신앙 초대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옥종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현재 지금 살고 계신 것이 어디세요? 저는 서울의 예, 서초구 양재동 쪽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양재동. 네, 좋은 동네죠. 동네는 좋습니다. 네. 자, 양재에 사시고 계시고 그러면은 한국 오시기 전에는 북한에서는 어느 쪽에서 계셨습니까? 저는 고향은 평안남도 평성이라고 위성도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평성에서 살다가 한 6살 정도까지 살다가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무산에서 한 21살 때까지 살다가 네, 한국에 탈북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아니, 그 위성도시라고 하면은 네. 어떤 곳인지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금 들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북한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네.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위성도시라는 거는 뭐 보면 우리를 말하면 서울 주변에 인천이나 수원이나 성남, 일산 이 정도 도시가 서울 특별시 주변에 있는 그 시들이 위성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위성도시라고 하면 평양을 태양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태양의 주변을 도는 아우. 위성도시. 아무튼 네. 이 위성이라는 게 수도 평양을 옹이하고 있는 도시라 해가지고 또 평성시가 위성도시라고도 되어 있는데, 평성시가 저기 평안남도의 도소재지로 되어 있지 않은가요? 네, 원래 평성 직할시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평성에는 참 큰 화원이 있죠. 네, 아, 예, 그렇군요. 화원도 있고 그 이과대학, 그 큰 이과대학이 예. 네, 이과대학이 평성에도 있고 우리 청취자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살다가 네, 네 원래 아버지 엄마 고향이 다 함경도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또 직장이 이동되면서 네. 저희가 함경도 쪽으로 나올 수가 있었죠. 아, 네. 그랬군요. 함경북도 무산하면은 북녘땅에서 가장 많은 철광석을 생산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렇죠. 무산광산 제철 연합기업소죠, 거기도. 네. 특급기업소인가요, 거기가? 특급기업소죠. 그렇죠. 네. 무산에서의 그러면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무산에서의 그 우리 한옥종 집사님께서 사셨던 그 고향의 추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슬픈 추억도 있겠지만. 그렇죠. 좋았던 추억. 맞아요. 예. 네. 사실은 어떤 분들이 북한은 너무 암흑의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땅에선 행복했던 적도 별로 없고 즐거웠던 적도 별로 없었냐 이렇게 네.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정전이 돼가지고 북한도 예. 전기사정 때문에 정전이 되면 새까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두우면 자는 것이요. 날이 밝으면 깨나는 것이요. 네. 그렇게 정말 받아들이면서 살았거든요. 네. 정말 행복했던 게 아빠랑 엄마랑 언니, 동생 같이 사실은 단칸방에 주로 누워서 정전되면 여름밤이면 네. 그 달빛 그렇죠. 그리고 별빛 막 쏟아지는 그 창문에서 들어오는 그 밑으로 누워서 네. 사실 아빠가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옛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막 푸릉푸릉하면서 무서운 옛말도 여름밤이면 또 무서운 그렇지, 옛말이잖아요. 네. 막 옛말을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사실은 너무 아련하고 네. 그냥 가슴 아프게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고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막 뛰어놀던 그 신장로? 아, 그렇죠. 네, 거기가 너무 그립고 그런 것 같아요. 참, 네.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을 꺼내니까 저도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 게 정전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또래 친구들끼리 기타, 통기타를 두고 맞아요. 통나무 쌓아놓은 데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타를 치다가 이민반장이 나와가지고 집에들 안 들어갈래 하면은 맞아요 맞아요 그때 항상 그때는 뭔 노래인지도 몰랐지만 그런 네.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해지고 둥근 달 뜨면 네. 이런 노래를 그렇죠. 참 너무 그 가슴이 아련하게 네. 불렀던 그때고 너는 오빠 너는 언니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아, 동네마다. 아, 참, 저도 그 기타를 치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사막의 샘이 넘쳐오르자 이걸 불렀었어요. 어? 말이 돼요? 불렀어요. 저희 뭔 노래인지도 모르고 불렀죠. 그렇죠. 이게 남한 노래, 이게 찬양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걸 불렀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수령님의 사랑 이야기. 어머, 그렇구나. 맞아요. 어,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이거잖아. 근데 우리는 수령님의 사랑 이야기를 못 들었죠. 제가 부른 거예요. 아, 그니까 맞아요. 어, 닭살이. 왜 갑자기 제가 이게 소름이 생각이 끼쳐. 나는 거예요. 예. 아, 네. 참, 그렇게 우리는 유년 시절을 또 청소년 시절을 북한에서 보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어려웠던 그 시절인데 집사님께서는 혹시 어려서부터 지금 찬양 사역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네. 어려서부터 이렇게 찬양이 음악 쪽에 이렇게 재능이 있으셨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북한에서는 조금 좀 예쁘장하게 생기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눈여겨봤다가 야, 너 노래해봐라. 그렇죠. 너 손 이렇게 길고 하면 야, 너 한번 저 선풍금 쳐봐라. 그렇죠, 뭐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말타기 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선풍금이었어요. 아코디언. 아, 어떤 저랑은 비슷했어요. 어, 정말요? 네. 근데 엄마 아버지가 네. 사줄 돈이 없대요. 아, 그래가지고 맞아요. 미천이 안 드는 거. 서서 노래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 뚝뚝 떨구면서 선풍금 서전은 이렇게 딛다 보면서 그냥 노래를 했죠. 그때는 아. 뭐 그냥 서서 노래를 하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네. 그냥 그래서 그냥 유치원 때부터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유치원에 가 뭐 설맞이 공연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많죠. 네. 여러 가지 공연들 6.1절 공연도 해야 되고 아, 맞아요. 또 이민군 아저씨를 찾아가면 또 그때 노래 또 준비해야 되는 이민 거고. 공연도 해야 네. 되고 맞아요. 네. 또 뭐 아빠 엄마들이 밤늦게까지 무슨 200일 전투 무슨 전투 한다고 하면 거기 공장 기업소 찾아가서 또 노래들도 불러줘야 되고 참 아 우리 어린 시절이 추억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부유함. 그것 때문에 조금 속상했던 추억도 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추운 그 겨울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 날이 옷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렇죠, 그 전에 그렇죠. 얇은 원피스를 입고 네. 그냥 어덜어덜어덜 떨면서 그 위에다 하면 그냥 그 동복 하나만 입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너무 배고팠을 건데 네. 점심을 정말 많이나 먹나요? 조금 먹고 네. 하루 종일 연습을 하고 저녁도 안 먹이고 저녁을 밤 한 12시 그때 집에 보내잖아요. 아, 그러네. 그때까지 그냥 꼬딱 굶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그렇게 서서 노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세뇌가 그만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걸 이겨낸다는 게 어린애들이. 네. 네. 참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역시 이제 아, 찬양을 하게 되면은 가장 잘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북한의 예술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뭐 전자악기가 있습니까? 뭐 스피커가 좋은 게 있나요? 맞아요. 네. 밤에 12시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노래 부르라면은 북 하나 둘러매고 나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게 북한의 예술인들 아닙니까? 맞아요. 네. 네 여기 한국에 오니까 네. 뭐 어선이 노래하면 막 실례라고 노래시키면 실례라고 그러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뭐 있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출근길 경제선동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집사님께서 청소년 시절을 북한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니실 텐데, 그러면 집사님 때에도 그 소년궁전 아니면 네. 북한 그런 문화원 같은 게 있었었나요? 네, 저희도 이렇게 무산학생 소년회관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뭐 거기다가 김정일이 생일을 딱 박아서 216 무산학생 소년회관 해가지고 네. 거기에 보면 뭐 성악서적, 하술서적, 네, 뭐 네. 미술서적, 무용서적 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저는 성악하고 하술을 같이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거기는 학교 입학하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가가지고 한 뭐 유년 시절을 거기서 다 하고 또 그 북한에서 음악하는 애들은 이렇게 학교 학급들의 배속이 되면 네. 또 지장이 많잖아요. 학업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또 서조 학급이라고 또 따로 만들었어. 그 학급은 네. 통째로 서조생들만. 맞아요. 네. 한 학년에 한 학급씩 1학년 맞아요. 일반 이러면 맞아요. 서조 학급. 그래가지고 네. 소년회관 다니면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거죠. 네. 야, 이렇게 북한에서 어쨌든 그 음악에 어떻게 되면 어린 시절에 발탁이 됐다는 거는 또 영재로서의 그 재능이 보였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또 이렇게 발탁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렇게 발탁이 되어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음악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인민학교와 중학교 지나가지고 또 이렇게 학생 소년회관에서 이렇게 또 음악의 재능을, 꽃필 수 있게 되었는데, 자, 그러시면은 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대학교라든가 아니면은 전문 예술단체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지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학교 졸업하면 북한은 그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아, 그렇죠. 네, 아버지가 광산 노동자면 광산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학 네. 못 가고 군대 못 가고 네. 뭐 특별한 영재가 아닌 이상에는 그러니까 저도 무산 광산 뭐 군수일용품 공장 저희 학급이 다 가게 됐거든요. 아이고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거기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려고 보니까 내가 정말 그 10년 이상을 노래를 하고 무용 뭐 이렇게 음악을 했다는 게 너무 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 무슨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예술 선전대에 그 대장동지를 찾아갔어요. 와우. 예. 와 용기가 있었네요. 예, 저는 그때 그냥 억울했었어요. 그냥 광산에 그냥 가는 게. 그래서 아, 그렇죠. 선전대장을 찾아가가지고 그땐 대장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장 선생님 저 학생 소년궁전 소년회관 성악 화수를 했습니다. 나는 여기 선전대에서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전대장이 좀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 너 그래서 노래를 했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일단은 아 그래요? 그럼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어른들 발성법이랑 애들 발성법이 틀리죠. 많이 틀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도 그때 제가 북한을 학교 졸업을 할 때 뭐 몸무게가 뭐 46kg에 163이었어요. 아, 엄청 그러니까 큰 키죠. 큰 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전대장도 욕심이 났던 거예요. 저희 선전대 언니들이 5명 정도 있었는데 다 1m 63 이상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쟤는 새하놈은 괜찮다 싶었댔나 봐요. 그래서 무대는 어차피 인물 아닙니까 북한은. 맞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네. 그래 그러면. 알았다, 집에 가서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전대장이 직접, 선전비서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에는 강산 선전비서한테 대해서 비준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그 책임비서 승인을 받아야만 명단을 그렇죠.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책임비서 그 승인까지 받은 거예요. 저는 그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엄마가 하루는 저녁에 왔더니, 네. 너 뭔 일 치고 댕기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위원회에서 엄마를 찾는다는 거예요. 내일 당위원회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엄마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나 선전대에서 그 저는 얘기를 말하면 오디션 봤다는 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엄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다음날에 당위원회 불려가가지고 내가 큰 일을 쳤구나 해가지고 완전히 심각해서 갔는데 그 당위원회에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네. 당신은 무슨 백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백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군당 책임 비서가 직접 사인을 해가지고 내 이름을 그래가지고 명단에서 빼냈다, 집단 배치에서 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산 선전대에다가 저를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네. 다 북한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우러러보는 거죠. 그렇죠. 몸빼기야 네,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래서 엄마가 도대체 얘가 뭔 일 치고 왔냐 해가지고 저거 와서 너 선전대 갔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선전대 대장 선생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나 얘를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더니 일단은 너 선전대에 발탁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좀 신기하게 제가 선전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예, 네. 참.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이렇게 참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너무 놀랐다고 그래요. 그렇죠. 어머님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당위원회에서 부른다면 큰 정치적 과오를 범하지 않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당에서 큰 혜택을 준다, 표창을 준다.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아니면 또. 예, 뭐 아니면 또 하잖아요. 예. 진짜 표창 받을 일 아니면은 뭐. 죽을 일인 죽을 거예요. 일밖에 없는데 어머니께서 표창 받을 일은 안 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부르시니까 너무 네.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혁종 집사님의 그 용기 때문에 네. 자 집단 배치예요. 그때는 그게 네. 몇 년도였죠? 94년도. 그렇죠. 한창 그 애도 기간 해가지고. 네. 야, 그때는 더 날카로운 때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예, 제가 그래서 선전대 바로 들어가서, 그, 추모사부터 시작을 하면서, 예, 네. 그걸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또 우리, 아무튼,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뭐 어떤 섭리가 계시고 계획이 계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집사님한테 그런 담력과 배짱을 준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그런 담력과 배짱이 생겼을까? 제가 성경도 안 읽었었는데 그때는 그렇죠. 두드리라 그런 연결이. 네. 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용기 있게 본인이 네. 계획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본인이 목표한 것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억울하다고 생각된 것에 반감을 가지고 그것을 당위원회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한옥중 집사님의 그 용기. 자 다시 한번 응원을 해드리고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북녘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집단 배치를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이 돼요. 만약에 아마도 우리 집사님의 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던 이 방송을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아침에 또 눈두자 바람으로 또 당위원회 가서 문을 두드리지 않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열릴 거예요. 두드려보세요. 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은. 맞아요. 인민이 누려야 될 그 권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라면은. 네, 아멘. 우리 인민들 스스로가 당위원회 문을 두드리고 또 안 되면은 중앙당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2천만 인민들이 이것은 우리 인민들한테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문을 두드린다면은 가만히 그 문을 두드린 북한 주민들을 밤에 몰래 다 잡아가는 2천만을 다 잡아가는 그런 미혹한 정권은 안 될 거다. 네, 저는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네, 해보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용기 있는 자, 그 용기 있는 자가 필요한데 이 용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는 자라야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집사님께서 북한에서 살았던 그 이야기들, 북한에서 유년 시절과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선전대로 가기까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북녘당에서 무리 배치를 당해가지고 군대로 가고 있는 또 그리고 탄광 광산으로 가고 있는 우리 어린 청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집사님께서 용기 있게 문을 두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집사님께서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나눠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한옥종 집사님과 함께한 신앙 초대석이었습니다. 북녘당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마음마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이 이제 이 방송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 70억 인구를 섬기는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의 시간 한옥종 집사님과 함께 하겠고요. 이어서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옥종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한에서도 많이 불렀던 노래였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이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내 생에 가장 귀한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얀 하늘에 따스한 불빛 거리는 온통 기쁨의 노래가 교회 종소리 내일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열왕기 하 18장.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대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의 일이었다. 그는 25살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야의 딸로서 이름을 아비라 하였다. 그는 그의 선조 다윗이 그리하였던 것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곧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들을 철거하고 석상들을 부시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렸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을 산산조각 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 느후스탄이라고 불리우던 그 구리뱀에게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유대 왕들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주셨다. 그는 앗수르 왕에게 반기를 들어 그의 지배를 벗어났다. 가사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전 지역을 감시망대나 요새화된 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부신 장본인이 바로 그였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앗수르 왕 살마네셀이 쳐들어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3년 만에 함락시켰다. 사마리아가 함락된 것은 히스기야 제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이었다. 앗수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끌고 가 할라 지방과 고산의 하불강 연안과 메대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세워주신 계약과 모세가 지시한 모든 것을 어겨 듣지 않고 그대로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대를 침략하여 모든 요새화된 성읍들을 점령하였다. 유대 왕 히스기야는 라기스의 앗수르 왕에게 전갈을 보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 주시기만 한다면 어떤 처벌을 내리시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하여 앗수르 왕은 유대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라고 하였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과 왕실 금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앗수르 왕에게 바쳤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본관 문짝들과 문설주에 자기 손으로 입혔던 것마저 벗겨서 앗수르 왕에게 바친 것도 그때였다. 앗수르 왕은 라기스에서 총사령관과 내시장관과 시종장관에게 상당한 병력을 주어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마전터로 가는 길가 윗 저수지 물길 있는 데 와서서 왕을 불렀다. 그들을 맞으러 국내 대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시종무관 샘나와 공보 대신 아사베 아들 요아가 나가자 시종장관이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앗수르의 대왕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이냐. 참모도 없고 군대도 없는 주제에 입술의 빈 말만으로 싸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내가 믿는 애굽은 부러진 갈대에 불과하다. 그것을 지팽이처럼 믿는다마는 그것을 잡았다가는 도리어 손만 베일 것이다. 애굽 왕 바로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대한다. 너희는 나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겠지만은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앞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며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헐어버린 것이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나의 주인이신 아스루 왕의 승부를 겨루어 보아라. 네가 기수만 내놓을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너에게 우리 주인의 하잘것없는 졸병 하나인들 물리칠 힘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애굽에서 병거나 기병부대가 오려니 하고 있구나. 내가 여호와의 분부도 없이 어떻게 이곳을 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일찍이 이 땅을 쳐부시러 올라가라고 분부하셨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시종장관에게 청하였다. 아람어로 말씀해 주시오. 우리는 아람어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백성이 성 위에서 듣고 있는데 유대말로 말씀하지 말아주시오. 시종장관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께서 너희 상전이나 너희에게만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줄 아느냐. 성 위에서 너희와 같이 제 오줌과 제 똥을 먹고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어 시종장관은 일어서서 유대말로 크게 말하였다. 들어라, 아수르 대왕의 말씀이다. 대왕께서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나에게서 너희를 구해내지 못하리라. 그가 너희를 설득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자고 하고 또 여호와가 너희를 구할 것이므로 이 성이 절대로 아스루 왕에게 함락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 히스기야가 하는 말은 듣지 말라. 아스루 왕께서 말씀하신다. 나와 강화 조약을 맺자. 나에게 항복하여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기 자기가 재배하는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수 있게 되고 자기 물통에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의 조국 땅과 다름없는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고 빵과 과일, 감람나무와 좋은 기름과 꿀이 나는 땅에 너희를 정착시키리라. 너희는 모두 죽음 대신에 생명을 택하여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해줄 것이라고 말하여 너희를 그릇되게 인도할 뿐이다. 그 어느 민족의 신이 아수르의 왕으로부터 자기 영토를 구하였더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 갔느냐?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어디 갔느냐? 사마리아 땅의 신들은 어디 갔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더냐? 여러 민족의 신들 중에서 자기 영토를 나에게서 구해낸 신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여호와가 어찌 예루살렘을 구하겠느냐? 그러나 백성들은 침묵을 지키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적장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말라고 히스기야 왕이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국내 대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시종무관 셈나와 공보 대신 아삽의 아들 요아는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적의 시종 장관이 한 말을 모두 보고하였다. 신흥경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오 놀라운 찬송 오 놀라운 구세주 들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00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뿐만 아니라 후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12월의 첫 월요일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숲을 지나